바꾸지가 귀찮은 리 귀찮은 리 없잖아 그래도 I know 속속이 I flow 적감한 바람과 함께 날아 Hey 나나나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해 내가 숨쉬게